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급성 심근경색증, 황금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증상부터 최신 치료법, 예방법, 심장에 좋은 음식과 운동까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핵심 정보를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몸의 엔진, 심장에 비상이 걸린다면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근육도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의 주범,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 일부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버리는 질환입니다. 심장 근육이 괴사하면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피덩이가 생겨 혈관을 완전히 막을 때 발생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깊이 파고들기, 갑자기 찾아오는 신호, 주요 증상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심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며 왼쪽 어깨, 팔, 목, 턱 등으로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단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쉬운 복통이나 등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피로감. 특히 노년층이나 당뇨병 환자는 통증이 가볍거나 없을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금 시간을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발생할까요? 위험 요인 알아보기. 급성 심근경색증은 다양한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이 세 가지 질환은 혈관 건강을 나쁘게 하여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흡연.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생성을 증가시켜 심근경색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비만.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여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운동 부족.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력. 가족 중 심근경색증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최신 치료법과 미래는? 연구 동향 및 치료 전략. 심근경색증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치료법 또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을 사수하라. 급성기 치료법.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막힌 관상동맥을 최대한 빨리 다시 뚫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PCI,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가느다란 관을 혈관에 넣어 막힌 부위를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라는 철망을 넣어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혈전용해술.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주입하여 막힌 혈관을 뚫는 방법입니다. PCI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CABG. 막힌 혈관을 대신할 새로운 혈관을 연결하여 혈액이 잘 흐르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여러 혈관이 심하게 막히거나 스텐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 고려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구 동향.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 심장 근육을 재생시키고 손상된 심장을 복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고 에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심장 상태를 감시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미래 심장 질환 예방과 치료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지키는 생활습관, 예방부터 관리까지.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과 사후 관리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근경색증의 재발을 막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단,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심장을 위한 식단은 저염식, 저지방식,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근경색증 예방에 좋은 과일,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아사이베리 등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감귤류, 오렌지, 자몽 등 비타민C가 풍부하여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아보카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근경색증 예방에 좋은 음식,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보리 등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단, 과다 섭취는 주의하세요.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은 비타민 K와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올리브유, 건강한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활력 넘치는 심장을 위한 운동과 생활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습관은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심근경색증 예방에 좋은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주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맨몸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심근경색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금연, 흡연은 심근경색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 바로 금연을 시작하세요. 절주, 과도한 음주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심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정상 체중 유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위험 인자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느껴진다면 주저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소중한 심장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증상을 미리 인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며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얻으신 지식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심장을 위해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